주조 스웨리의 림시 대리대사가 반과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해서 2015년 12월 해당한 판결을 받고 형 집행 중에 있는 카나다 국민 림현수를 14일 령사면회했습니다. 림현수는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자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을 카나다 정부에 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사관계에 관한 위인협약과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에서 카나다 국민들의 령사보호 업무를 맡아하고 있는 주조 스웨리의 대사관의 림현수에 대한 령사면회를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